someone 잠드는 멜로디 Turn up the lights 시선은 내 차지 열어난 my drum 새로운 fantasy 누가 어쨌든 나는 handle it show me what you got 오늘 밤 가식은 없지 Come on come on 바로 나 리듬에 맞춰서 stepper 흥이 나면 never ending 감각적인 내 feeling 스스럽지게 놀라긴 이게 난데 꿈에 그린 paradise 멈출 수 없는 춤을 춰 구름 위로 paradise 또 손을 올리고 let's dance 너와 나의 paradise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하늘 위로 paradise 또 손을 올리고 let's dance 내겐 yes 전부 끝내주지 아무도 못할걸 따라올 수 없지 show me what you got 오늘 밤 가식은 없지 come on come on 바로 now 리듬에 맞춰서 stepper 신이 나면 never ending 창의적인 내 feeling 소스라치게 놀라긴 이게 난데 꿈에 그린 paradise 멈출 수 없는 춤을 춰 I got the mean, I know, make you reach, I know Ghetto superstar, I'm in the Vida low. All I know, you need high, I be 5-4 with the high flow Take this game, both eyes closed When I'm blessed, signing off with the checks Whole squad on set, cross on my neck Going off like a jet, last ace lost in the deck Started so I finish, I'm the cause and effect Yes, can I see some of that Nina no, Nina no Yacht when I spit in that Figaro, Figaro, yeah Gone with the whirlwind, the rest getting dizzy 50-50, I'm with Minji in the building, getting busy, come on Paradise, 멈출 수 없는 춤을 춰 구름 위로 Paradise, 두 손을 올리고 Let's dance